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지막 정을 나누노라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떠나갈 사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 없고 기다릴 사정과 감이란 애달기가 한이 없네 1년 사시가 변하여도 동서남북이 바뀌어도 우리 굳게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없으리 떠나갈 사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 없고 기다릴 사정막함이란 해달기가 한이 없네 세상 만사가 역겹다고 원망 안 들 무엇하며 먹구름이 끼었다고 찌푸린 들 무엇하리 떠나갈 사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었고 기다릴 사정막함이란 애달기가 한이 없네 애달기가 한이 없네 애달기가 한이 없네